하는 사랑에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길어야 산 세 사람 세 사람 사랑에 고집하면 친구가 울고 우정에 따르자니 내가 운의 사랑이 오네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사랑에 나오는 새 사람 사랑에 나오는 세 사람